그만해 내가 내게 말해 그대 서 있는 곳 반대로 돌아서서 걷고 또 걸어도 어느새 난 제자리에 벌써 늦은 걸 너무 잘 알아 설마 하다 내가 그대를 원하잖아 빗물처럼 눈물처럼 늘 그대가 흘러 마른 내 가슴을 적시며 스며들어 와 지금까지 밀어둔 한 가지 그댈 사랑하는 시작하고 싶어요 느린 걸음으로 그대가 다가와도 내가 더 서둘러 멀어지려 해보지만 벌써 늦은 건 너무 잘 알아 설마 내가 그대를 원하잖아 빗물처럼 눈물처럼 내 그대가 흘러 마른 내 가슴을 적시며 스며들어와 지금까지 밀어둔 한 가지 그댈 사랑하는 일 시작하고 싶어 I'm not afraid to die.